소만 혼잎 같은 그리움으로 봄의 가슴 물들인 그대 봄의 이별에 가지마다 그대는 늘 눈물로 나으기도 온전한 사랑 하나 지키지 못한 내가 보였어. 어디쯤일까 그대와 내가 문을 열고 마주서는 나 언제쯤일까 그대와 내가 하나로 숨쉬는 날이 갈등의 끝을 내려 다시 내려 올 수는 없나요. 봉선한 혼잎 같은 그리움으로 마력이 기다립니다. 언제쯤일까 그대와 내가 하나로 숨쉬는 날이 갈등의 끝을 내려 다시 내려 올 수는 없나요. 봉선화 혼잎 같은 그리움으로 나 여기 기다립니다. 봉선화 혼잎 같은 그리움으로 내 가슴을 들인 그대 봉선화 혼잎 같은 그리움으로